너는 행운 마치 실력 같은 분열 속에 마음을 던지게 했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벙커 내 뱃 너한 채 우리 쳐다봐 oh, oh baby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No way Going crazy, my lucky lady. 또 한 번 기억될 날을 지금.